Listen, boy. This is my first love story. Come on, let's go. 너무너무너저 눈이 눈이 부셔 숨을 못 쉬겠어 떨리는 girl. 지지지지 baby baby baby 지지지지 baby baby. 어 너무 부끄러워 절대 볼 수 없어 사랑에 빠졌어 수줍은 girl. 지지지지 baby baby baby 지지지지 baby baby baby.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떨리는 나는요 두근두근 거려 밤엔 잠도 못 이루죠. 나는 바본가 봐요. 그대밖에 모르는 바보. 그래요 그댈 보는 날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no no no no no. 너무 깜짝깜짝 놀란 나는 oh oh oh oh oh. 너무 짜릿짜릿 몸이 떨려 지지지지 꼭 찌는 girl. 지지지지 baby baby baby 지지지지 baby baby baby. 너무나 뜨거워 만질 수가 없어 사랑에 타버려 훅 끄는 girl. 지지지지 baby baby baby 지지지지 baby baby baby.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요 수줍은 나는, 수줍은 나는요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하며 매일 그대만 그리죠. 친한 친구들은 말하죠 정말 너는 정말 못 말려 바보. 하지만 그댈 보는 나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no no no no no. 너무 깜짝깜짝 놀란 나는 oh oh oh oh oh. 너무 짜릿짜릿 몸이 떨려 지지지지지 젖은 눈빛 oh yeah 좋은 향기 듣는 걸 너무 부끄러워하는 나 우와, uh, 우와, uh, yeah. 용기가 없는 걸까 어떻게 해야 좋은 걸까 두근두근 맘 졸이며 젖은 눈빛 oh yeah 좋은 향기 oh yeah yeah yeah. 반짝반짝 눈이 부셔 no no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지지지지 젖은 눈빛 oh yeah 좋은 향기 oh yeah yeah yeah.